백두산물 백산수 매일매일 먹어요. 건강 생각하니까 백산수만 먹지요. 가족 생각하니까 백산수만 먹지요. 농심 백두산 백산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190만 원입니다. 190만 원. 한 달 월급이 이 정도인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한 부모 가구의 월 소득 역시 평균을 따지면 190만 원 정도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 190만 원은 또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의 월급 차이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 평균은 월급이 501만 원이었는데요. 중소기업은 311만 원으로 딱 19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가 2008년에는 142만 원이었는데 해마다 이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3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글쎄요,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난다고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고 많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또 허탈한 웃음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11만 원? 월급이 300이나 되면 말도 안 하겠다, 이렇게요. 임금 격차가 이렇게 계층별로 갈수록 벌어지거나 이 수준에서 고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부여된 계층이 평생을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 우울증을 겪는 젊은 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이런 기회의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고민해오신 두 분을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방송 들으시다가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6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우리나라 경제 뭐 걱정거리 한둘이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 그중에서도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 중심, 공무원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바람에 정작 일손이 많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쓸 사람이 없는 이런 미스매칭이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죠. 중소기업이 불편해지면 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이 안 되면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이게 저출산 문제까지 많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뾰족한 아이디어가 잘 안 보이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의 김문겸 교수 그리고 이원재 희망제작소장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지 같이 고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특히 이제 김 교수께서는 학생들 취업지도 많이 네. 하실 텐데요. 그 뭐 중소기업에 왜 다들 안 가려고 할까?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선 저 봉급이 작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브랜드 네임이죠. 대기업 다니면 사람들이 다 잘 알아서 장가 가는데도 유리하고 시집 가는데도 유리한데 중소기업 다니면은 사실 남 앞에 나서기가 좀 벌쭘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 뭐 그런 요인들로 학생들은 많이 피합니다. 중소기업이 괜찮으면 임금도 뭐 대기업 못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런 선입견도 많이 사라질 텐데 역시 그것도 이제 악순환이겠죠. 중소기업의 임금은 왜 대기업보다 그럼 낮을까? 너무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하고 문제는 또 거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조금 이렇게 뜯어서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통계치로 나온 거 보면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한 62%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IMF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약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80%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체 중소기업이 다 그러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굉장히 좋은 중소기업이 있죠. 우리들이 네. 뭐 강소기업이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뛰어난 벤처기업 같으면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임금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스펙트럼이 하도 넓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길에서 보는 자영업자들이나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중소기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이만큼 낮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는 봉급 자체 또는 중소기업 자체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못 되는 게 문제라는 뜻이네요. 뭐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려나갈까 예. 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원재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질문 자체가 좀 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중소기업이 왜 대기업보다 임금이 낮을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원래 대기업보다 임금이 낮은 기업이라는 뜻이 아닌 거죠.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 김문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조금 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를 봤더니 그때는 임금이 중소기업 임금이 한 97%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임금이 같았다는 거죠. 평균인데. 그리고 당시에는 고용 규모를 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 그러니까 현재 중소기업 고용 규모가 한 80% 정도 되고 대기업이 대략 한 20% 된다. 민간 부문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80년대에는 반반 정도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다양하게 이제 산재해 있고 중소기업도 예.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일자리의 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큰 차이가 없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네. 이러던 것이 아까 이제 또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90년대 한 70%까지 떨어지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이후 그리고 네. 이제 현재 전체는 60% 수준이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50% 정도라고 나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그렇죠. 중소기업 예.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절반 정도 된다는 거죠. 제조업이 제조업 비슷한 부문에서 예, 제조업 예. 부문으로 보면 그럼 중소기업 두 달 단위나 대기업 한 달 단위나 월급이 같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떤 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김문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기업들이 임금이 더 낮으냐 보면 결국에 대기업과 하청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2차, 3차, 4차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요. 1차 하청 기업이 현대자동차의 60%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네. 2차 하청 기업은 35%, 3차는 24%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상력에 따라서 이게 임금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의 부가가치의 문제라기보다 뭔가 힘이 약하면 임금을 덜 주는 기업이 되어버리는 네. 이런 상태가 최근에 한 20, 30년 동안에 되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당신네 기업 아니더라도 이 볼트 납품할 업체는 많으니 이거 이 돈 받고 납품하겠소 아니면 안 하겠소 이제 이런 식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볼트를 납품하는 자동차 납품하는 업체라고 하면 이 볼트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ABC가 예를 들어 3개가 있다면 볼트를 납품받는 자동차 회사는 이 중에서 제일 싼 회사로부터 같은 품질이라면 납품받는 게 이제 일반적인 룰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자꾸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방식 계속 말고.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부가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그럼 계속 내버려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요. 대안을 좀 찾기가 좀 어렵겠습니까? 이원재 소장님 혹시 아이디어 없으세요? 예. 사실 뭐 아이디어 많이 나왔고 정책도 많이 나왔는데 잘 작동 안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제가 90년대 후반에 이 휴맥스라는 기업에 찾아가서 한번 그 저 휴맥스 계신 분들하고 사장님하고 셋톱박스 예. 디지털 셋톱박스 만들던 업체인데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경영진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그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구조 때문에 네.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해외 바이어를 찾아가지고 파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어렵지만 네. 이렇게 틀어서 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지금 15년, 20년 지금 흐른 상태인데요. 지금 경영이 그런 대로 꽤 잘 됩니다. 많이 성장을 했고요. 네. 직원도 늘어났고 해외 바이어들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린 시장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네. 가격 경쟁을 하면서 기술 경쟁도 하면서 이제 적당한 가격을 팔고 뭐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고 그러니까 설계도 공개해야만 납품할 수 있게 했다. 그럼 너희들 회사에 납품 그렇죠. 안 하겠다. 우리는 저기 저 영국의 다른 회사 납품하겠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할 수 그렇죠. 있을 텐데. 브리티스 텔레콤에 뭐 납품하던 걸 갖다가 뭐 미국의 AT&T에게 한테 납품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게 이제 가능한 열린 시장으로 나가서 좀 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구조에선 빠져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워낙 이렇게 시장에 닫혀 있고 이 수요 기업들이 이제 재벌 대기업들인데 아주 소수고 독점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있어가지고는 그 빠져나가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 소장께서 이제 말씀하신 얘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얘기하는 글로벌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탈로의 다양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착취를 안 당하고 살아남은 기업이 있습니다. 부산 김해에 있는 모기업 그 자동차 그 바디를 찍는 프레스를 만드는 그 기업 같으면 우리나라 국내 매출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네. 해외의 자동차 그 업계에서 사실은 얻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기대할 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이러한 착취 구조를 벗어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케일 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스케일 업이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도 커지고 커지는데 그 스케일 업이 국내에서만 국한되지 않는 네. 해외 시장에서도 먹히는 스케일 업을 해야 된다는 게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의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그거를 뭐 헤르만 시모스 같은 독일의 학자는 그거를 뭐 히든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요새 풀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 당신들 말고 다른 곳에서도 외국의 다른 회사들도 우리한테 제품 보내달라는 데 많다. 이 가격에 안 가져가려면 놔줘라.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역시 그 낮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소기업이 결국은 임금이 작고 혹은 뭐 매출이 안 나오고 하는 게 결국은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제품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생긴 결과다.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뭐 기술이 월등하거나 네. 제품력이 월등하거나 하면 벗어나겠죠. 근데 실제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R&D 투자도 하고 예. 계속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워낙 마진도 없고 그러게요. 가격도 안 쳐지니까 계속 악순환이네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늘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악순환이라는 얘기죠.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언젠가 과거에는 중소기업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근데 거기는 이렇게 이제 성공해서 저 한국 소비자가 이 가격에 안 사면 나는 중국 소비자한테 팔겠다 하고 해서 팔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이건 어떤 차이가 있거나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성공을 무엇의 어떤 기업의 성공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게 현대자동차를 이제 정점에 놓은 하나의 이제 생태계. 국내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태계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제 김 교수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측면은 열린 생태계에서 이제 막 자유롭게 경쟁하는 어떤 이 기업 생태계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국의 기업들은 특히 재벌 대기업들은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네. 꽉 닫힌 생태계를 하나 구성을 해서 우리 부품업체는 어디고 누군 타이어를 생산하고 누구는 뭐 나사를 생산하고 누군 볼트를 생산하고 이렇게 누구는 뭐 보닛을 생산하고 다 모여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표 선수인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란 완성 제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파는 역할을 맡고 네. 마케팅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역할을 맡았던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덩어리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자동차는 성공했는데 중소기업은 왜 성공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굉장히 질문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네. 지금까지 네. 예. 예를 들면 자동차 계열의 자동차 대기업 계열의 이제 하청 중소기업들은 현대자동차의 일종의 그 완성 제품을 생산한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쭉 역사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열린 생태계로 나가기엔 굉장한 이제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안에서 어떻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이 공정하게 나누면서 성장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패밀리였는데 갑자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뜻이네요. 그게 결국 그래서 나오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특히 이제 원청과 하청 관계라면 이익을 공유하자 혹은 뭐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최종 그 완성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해서 그쪽에서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그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익 공유제하고요. 예. 또 다른 개념인 성과 공유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건 약간 두 개가 틀려요.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이익 공유제는 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자 하는 건데 그 얘기는 현재 그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신 정운찬 그 총리께서 주창하셨던 예. 얘기예요. 그런데 네. 그것이 실패한 이유가 그럼 초과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느냐. 네. 그리고 그 초과 이익을 어떤 걸로 나누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합의를 찾기도 어려웠고요. 초과 이익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해내는 것도 어려워서 그건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포스코 같은 데서 꽤 성공한 제도로는 그 성과 공유제가 있습니다. 성과 공유제는 프로젝트별이죠. 어떤 공정 혁신이나 아니면 신제품 개발이나 이걸 미리 정해놓고 그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가 같이 성공했을 때 네. 그래서 원가 절감이 예를 들어서 100원 일어났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나누자 하는 그런 제도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과 공유제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젝트별이죠. 네. 전체 이익별이 아니라. 어허. 그래서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확산되느냐. 아 근데 그게 사실은 썩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게 그런 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상생하는 데 필요하겠죠. 확산시킨다는 건 그런 프로세스로 납품하는 걸 의무화하자. 네. 그러니까 의무화라기보다도 사실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조직이 하나 있죠.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있고요. 예. 또 그 동반성장위원회랑 같이 일하는 대중소협력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관들이 이러한 일을 하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출연금을 냈고 네. 또 대기업에서도 출연금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 그게 확산 못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인 관점을 사실 잃어버린 결과라고 봅니다. 1998년에 이제 IMF 구제금융 이후에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익 중심으로 경영을 하면서 당장 이제 주가를 챙기는데 초점을 맞춰서 경영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 사회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서 한 10년을 이렇게 왔는데 예. 그 과정에서는 그런 생태계까지 생길 여력은 없었고 가능하면 싼 거를 소싱을 해서 싼 부품을 사서 이익을 높이는데 대기업들도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시각을 다시 가지면요. 네. 챙겨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니 포스코니 이런 이제 이 선발 대기업들이 생태계 전체를 챙기면서 사실 장기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영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 보는 시각이고요. 예. 시각이고요. 김문경 교수님. 네.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유한한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네. 쪽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한 효율성 말고 우리가 창의성이 발휘하는 효율성도 또한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중소기업은 잘 만들어서 구글이 사줬으면 한 바라는 그러한 기업으로 사실은 커나갔다고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여전히 닭고조이고 기름치고 원가 절감이 나고 그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 이러한 이 모바일 시대에 생기는 이러한 혁신을 내재화시키는 그러한 생각도 못했었고 그러한 작업도 굉장히 더디고 한계 근본적인 우리나라 대기업에 이제 와서 네. 느끼는 그 한계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조선업 구조조정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고요. 조선업 구조조정은 최근 이슈이긴 한데 어떻게 왜 갔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거는 요즘 얘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한 2004년부터 사실은 그런 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경쟁력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일본도 그때 구조조정을 시작했었고요. 중국도 시작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그냥 밀고 나갔죠. 밀고 나가는 데는 우리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이 노동시장에서 시작됐는데 그 굉장히 센 그쪽 노조들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대기업들의 경영진이나 아니면 노조나 아니면 거기에 그걸 감리 감독해야 되는 정부나 다 같이 기득권 지키기에 그냥 계속 기득권만 가지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우조선해양 같으면은 뭐 외부에서 들어온 뭐 사회이사 같은 사람이 뭐 68명이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혁신을 돌아다볼 필요는 없었고 계속 하던 일만 하다가 이제는 뭐 국민 혈세를 쓰겠다라고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기득권 말씀하셨으니까 기득권이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싶을 테니까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야 할 텐데 왜 우리만 유독 그 예를 들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다면 그쪽도 다 구조조정하기 싫을 거고 그쪽도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쪽은 작동하고 여기는 막혔을까요? 이 얘기를 확장을 하자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목표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우리의 현재 경제 구조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다가 근원으로 가면은 교육도 문제겠지요.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에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김문겸 교수 그리고 이원재 희망제작소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건 결국은 뭐 직원들, 임직원들일 테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체계 안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될 텐데 교육 부분을 어떻게 좀 바꾸거나 하면 이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소기업 문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이슈가 사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이 예. 이제 그 우리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보다는 평생학습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인력이 모자라다, 자금이 모자라다, 기술이 모자라다, 팔로가 모자라다 이렇게 네 가지를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사실 인력이 가장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절대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재 현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을 가지 않으려고 하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김문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이제 아주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은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곳에 가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맞닿거든요. 여기 네. 중소기업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냐. 내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이 이직을 할 때 다른 직장에서 나를 이 경력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쳐줄 수 있겠냐. 내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겠냐. 이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의 임금이 낮은 거는 받아들이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네. 나중에 나의 발판이 되거나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뭐 대학이라는 게 그래서 돈 내고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이라는 게 대기업만 해도 그래도 기업 교육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후배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원래 인재가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네. 좀 전문 분야를 맡아서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전 제도적으로 평생학습이라든지 조금 더 파격적인 지금처럼 기능적인 평생학습이라기보다 뭔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좀 더 뭐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의 이 평생학습을 해준다든지. 중소기업에서 뭔가를 좀 배울 수 있게 하자. 그렇죠. 예, 직원들에게 뭔가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전체에도 인력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김홍경 교수님. 기본적으로 저 이 소장님 말씀에 이제 뭐 1000% 동의는 하지만 거긴 약간 이제 전제가 틀린 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 1000%까지 동의를. 그 당연히 그 우리나라 저 이 평생교육이나 예. 지금 아까 얘기한 이런 저 그 학위제도 같은 거 그거는 이제 학점은행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미 제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먼저 기업을 가고 그다음에 그 사후적으로 정부가 저런 제도를 통해서 자기 그 개발의 가능 그 통로나 또는 학위 같은 걸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저게 맞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러기 전에 가정의 자원을 써가지고 전부들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삶을 돌아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은 지금 기업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개인도 굉장히 우리가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은 기존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한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부모들이 자기 못 먹을 거 다 모아가지고 못 먹고 모아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면 걔네들이 대기업 가서 잘 살고 집도 사고 잘 살았다고요. 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거의 83%쯤 됐고요. 이제 요즘에 와서 좀 떨어져가지고 70% 정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 하나 교육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었죠. 아파트. 네, 예. 근데 아파트 값 이미 안 오르고 있죠. 둘 다 이제 네,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미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이런 세대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이제까지 성장 모형이 이제까지 작동하던 성장 모형이 앞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 신호가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대학의 교육을 지금처럼 대중교육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거는 정말로 학문을 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라는 정말로 그러한 교육 쪽으로 대학 교육은 한정을 짓고 네. 안 그런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흡수돼서 일을 하고 충분히 자기가 기업과 같이 커가면서 자기 개발에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이 소장께서 얘기하신 평생교육이라든가 또는 현재 그 지금 그 계약학과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학이 훈련시켜주고 학위를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는 있으되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게 이미 대학생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4년제 대학교만 200개가 네.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조조정도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을 많이 줄이고 가능하다면 그 줄여서 그렇죠.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네. 학문 연구를 하거나 더 그 교수가 되려고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만 좁은 문으로 두고 나머지는 고등교육은 고등학교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공교육이죠. 공교육 그렇게 하고 네. 추후적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까 같은 평생교육제도나 네. 계획학과 제도 같은 것은 점점 문호를 더 넓히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들 중소기업으로 좀 가려고 할까요? 그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얘기겠지만 예. 이제 대학을 나와서 취직이 바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뭐하러 4년이라는 세월을 낭비를 합니까? 그게 엄청난 자원의 손실이거든요. 이건 중소기업,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엄청난 손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학 나온 사람이 중소기업 가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중소기업을 가는 게 훨씬 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스킬 면으로나 받아들이기 쉽겠죠. 자 그러면서 기업이 같이 크면서 나도 같이 크자 그러면은 그때 교육 제도가 같이 따라주는 네. 그러한 체계를 만드는 게 보다 적합하지 않나 얘기하는 거죠. 전 다만 이런 점이 그러니까 네, 아까 좀 보완을 하자면 김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갈 경우에 어쨌든 미리 본인이 교육비를 다 치른 다음에 중소기업에 네.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지식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니까 아무래도 유인이 훨씬 덜 안 맞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거꾸로 되면은 원가가 안 빠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바뀌면 들어갈 유인이 그래도 높아지죠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자발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뭔가 제도를 만들든가 해야지 이제 동인이 될 텐데요. 요즘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수당을 주는 정책들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는 없어 보이는. 이거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김문경 교수님.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하죠. 이번에 나오는 그 청년 취업 뭐 나눔 재단 뭐 예. 이런 데서도 뭐 기업과 정부와 뭐 이렇게 다 합해 가지고 저 그 중소기업에 가는 사람한테 뭐 한 뭐 2년 있으면 한 1,200만 원 만들어 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많이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서스테이너블 하겠느냐,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데는 아직 저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그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중소기업에 남아 있는 사람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구조적으로 아까 우리 얘기한 불공정의 문제를 개선한다든가 교육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단기적으로 그냥 대증적으로 처방해서는 그런 이제 없지 않았거든요. 매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2013년에 뭐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2014년에는 뭐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사실은 내놨거든요. 근데 평가는 뭐 비슷한 프레임의 재탕이다 이런 얘기 사실 듣고 있다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긴 안목에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기업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딱히 돈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업 문화가 굉장히 좋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든가 아니면 이 기업에 있음으로 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데는 남아있거든요. 비록 현재는 배가 고프더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대기업 아니 저 중소기업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내 임기 안에 중소기업 취업자 수를 얼마 이상 올리자 이런 목표를 세우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지적이시네요. 그렇죠. 매년 사실은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뭐 더 정부가 나서라 하는 거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원재 소장님. 저도 진짜 이제 근본적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 다양한 정책들은 많이 있고요. 그것들은 뭐 하는 대로 지금 하는 대로 또 운영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세 가지 차원에서 좀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민간 부문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의 삶을 좀 더 더 낮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 차원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두 가지로 풀어야 되는데요. 뭐 단순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거.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된 안으로는 뭐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이 격상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이제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정거래를 강화해서 조금 더 소득이 늘게 해주는 거죠. 이 많은 직원들에게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낮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주거비 정도만 좀 낮춰줘도 이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다녀도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게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집 사는데 중소기업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사는데 한 50년 걸린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이제 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지금은 이제 주거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대다수의 중소기업 직원들이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정책. 그러면 이제 그 인력이 좀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뛰어난 청년들이 아주 혁신적인 중소기업들 만들어서 그걸 키워서 이제 새로운 대기업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첫 번째하고 많이 우리가 혼동해서 얘기하는데 좀 다른 이슈입니다. 벤처기업 이제 성장시킨 이슈인데요. 여기서는 결국에 지금 뭐 창조경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게는 이 성장 생태계를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실패했을 때 위험이 너무 크지 않도록 너무 크게 재개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원이 중소기업 자체의 이제 경쟁력을 좀 높이도록 정부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계속 향상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R&D를 조금 더 파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책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기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 연구소들이 또 굉장히 또 자체 투자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D 자원을 좀 중소기업으로 파격적으로 더 많이 옮겨서 기업 경쟁력에 좀 도움이 되게 하는 거. 이런 세 가지 정도 차원으로 생각해서 정책들을 좀 거시적으로 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얘를 나눴는데 많은 대안들이 있을 것 같으면서 어떻게 딱 잡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근데 진단하셨던 이 소장께서 진단하셨기도 하고 우리 김문겸 교수께서 지적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그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을 때는 그 대기업이 저 중소기업들을 같이 가족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지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기업의 CEO도 2년 동안 임기 동안 자기 실적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된다면 지금 저 중소기업들한테 뭘 이익 몰아주고 했다가는 당장 본인 성적표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선뜻 안 나서질 텐데 어떻습니까? 그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지분을 그 대기업이 지분으로 갖고 그냥 다 계열사를 해라.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라도 실적이 잡힐 테니까요.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언. 그거는 별로 대안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원가 절감을 통해서 그저 아래쪽을 쥐어짜는 걸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 이상 보장된다는 보장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혁신, 이노베이션인데 네.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처럼 이런 표현을 쓰듯이 다양한 데서 사실은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계열화를 시키는 순간 다른 데서 못 들어오는군요. 뭐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테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또 이제 중소기업 기득권이 돼버리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중소기업 자체가 R&D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혁신적인 인재를 영입해서라든지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줌으로써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가도록 하는 것이 예. 사실은 궁극적이고요. 그런 것들이 되도록 하도록 우리가 공정한 룰의 집행. 사실은 정부가 하는 건 돈보다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정위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법이 없어서 제도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그대로 집행을 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룰의 집행을 정부는 그 강제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겠고요. 혁신의 노력은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다 같이 해야 되겠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분명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도 정부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혹은 대기업 위주의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왕왕 있습니까? 왕왕 있죠. 뭐 그거는 뭐 큰 쪽에서 볼 쪽에 뭐 이렇게 해서 당장 이 작은 걸 조사해서 큰 거를 부시게 되면 뭐 빈대 잡자고 추가 상관 태우느냐 그런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그 앞에 있는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네.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예. 사실 그런 면에서 제대로 하고자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네. 이 고약한 이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가끔 우리 어떤 조직에 있어서 내부 고발자를 강한 인센티브를 줘서 보호를 하면 예를 들면 이 회사 평생 다니면서 받는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부 고발의 대가로 국가에서 지불하면 내부 고발 자체가 많아지지 않을 거다. 그런 거리가 안 생길 거다. 왜냐하면 다들 조심할 테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직원들이 눈 뜨고 이제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뭔가 좀 그 불공정 사례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뭐 제도도 만들어줘야 그게 이제 다 조심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원재 소장님. 그게 예. 조금 이제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강력하고 엄정하게 집행돼서 한 건이라도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은 그 원청업체는 거의 파산에 이르게 된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 기업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내에 두고 직원들이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감시를 할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불공정 사례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는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가장 돈 안 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사례 많이 봤습니다만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 조사하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나가면은 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자료를 숨긴다든가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게 아직도 현실이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것들부터 고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숭실대학교 벤처 중소기업학과 김문겸 교수 그리고 이원재 희망제작소장 두 분과 함께 중소기업 문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럴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중소기업 문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문제 상당 부분이 같이 끌려 올라오네요.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주말 아침 8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